김용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지대, 하나의 길 국제협조에 관한 순회자위원단에 참가하기 위해 13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